밟히는 인생 신발을 벗고 퉁퉁 문에 팔을 펴 담보로 몸 잡고 빡치게 깡으로 버티는 하루 속 달 뜨는 밤 잠 못 드는 자들의 악몽 송우들 파도쳐 다 타그쳐 목술상 구경만 노리는 블러리 랩 게임의 새내기 좀 뜨리고 화면 패대기 보석처럼 난 캐내지 with the poker face you better get at me internet is gone savage with your pack of all gun bedded 나의 히트들의 무세대 꼴 보기 싫은 침대 이미 가려운 곳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 땅이 안 보일 때까지 밤하늘에 비추는 달빛을 잡고 I'm dreaming again It's in higher plane Higher plane Higher plane Higher plane Higher plane Higher and I can take you higher Higher take my hand I'll take you higher Whatever you desire, just walk through the fire, fire. Take my hand, I'll take you higher, higher.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igher, higher, hey, hey, hey, hey, higher, higher, higher. We ain't on the same page or the same game, hater. You can't hang. 전부 다 내려놔 이제는 뱅뱅 I does my thing thing 손목을 걸고 도전 check through I'm meditation focus My throat I expose the bogus 992 pattern sort of forfeit Bang! 강해도 오는 소리 걷자내는 온화 고리 너가 걷고 있는 새 얼음 위라 더 빠른 걸음 Ski 차고 당겨 chase you your kind of pace Go without a trace Make space till I see the pearly gates Never end a race Levitate to the higher plane 가려운 곳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 땅이 안 보일 때까지 I'm on my own Forgot the way home All I know I'm